새누란 눈가에 고이는 입술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알아보네. 내 마음도 따라오네.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, 외로운 사람끼리 아 만나서 그렇게 또 호청이 들고, 어차피 인생은 빈술잔 들고 취한 거. 그대여 나머지 서른은 나의 빈잔에 채워줘. 사늘한 눈가에 고이는 입술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알아보네. 내 마음도 따라오네.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,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호청이 들고, 어차피 인생은 빈술잔 들고 취한 거. 그대여 나머지 서른은 나의 빈잔에 채워줘. 나의 빈잔에 채워줘.